청자 모란무늬 항아리, 고려 12세기 국보 98호. 고려시대에는 청자와 더불어 각종 동기가 널리 사용됐다. 그러므로 청자의 기종과 기형 가운데 같은 시대에 사용된 동기를 그대로 청자로 옮겨 만든 것이 많다. 이 청자 항아리도 그런 예 가운데 하나며 양쪽에 달린 동물 모양 손잡이는 동기의 의장에서 유래한 것이다. 높이가 20.1cm로 고려 청자 중 드물게 큰 그릇인데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방구리라고 불리는 질그릇과 크기나 형상이 매우 비슷하며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짐작된다. 몸체 양면에 모란꽃을 상감했는데 크고 시원스런 그릇 모양과 문양이 잘 어울린다. 백상감된 모란꽃의 꽃술과 꽃잎 둘레를 매우 가는 흑선으로 처리했고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꽃 잎맥을 표현했다. 꽃 부분의 백토상감은 매우 두터워서 일부 부풀어오른 곳도 있다. 맑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 유약이 전면에 얇고 고르게 입혀져 있으며 유약의 투명도가 높고 광택이 청아하다.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